지워야 하는지 있는 건 또 어떻게 하는지 칼날 같은 주악으로 내 가슴만 베기며 살겠지 이쯤에서 잡아야 하겠지 욕심도 버려야겠지 붙잡는 사람도 매달릴 사람도 서투른